볼 수만 있게 해줘. 이렇게 날 차갑게 날 버리지는 말아줘. 네가 다가가면 갈수록 더 시들어져 버리는 너를 사랑할 수 없는 나 매일매일 주로만 가. You're the flower 널 갖지 못해서 난 더 아름다워. 꿈에서라도 난 널 make it mine. 때마다 네 생각이 나. Falling in love with you. Love with you. You. You're the flower. 난 버텨 힘이 없어. I need more power. 너를 만질 때마다 너를 부를 때마다 나는 어쩔 수도 어쩌지도 못 나의 마음도 썩어가. 널 갖지 못해서 난 더 아름다워. 꿈에서라도 난 널 make it mine. 할 수만 있다면 내 안에 가둬서라도 갖고 싶어. You are the only one I'm waiting for. I'm falling in love with you. Love with you. You. You're the flower. Yeah.